안녕하세요.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연인들과 달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초콜릿을 주고받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주고받고 향이 그윽한 장미 꽃다발을 주고받는 날. 그러고 보면요, 쑥스러워서 감정 표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날이죠. 발렌타인스데이에 같이 좀 묻어가면 되니까 말이죠. 한편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할 일이 태산인데 사량타령은 뭘? 아이, 하지만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막급일 겁니다. 이 사랑 고백도 때가 있는 것이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이 듣고 또 들어도 자꾸 듣고 싶은 말, 사랑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푹 파묻혀볼까요? 시대를 아우르는 정보와 상식, 트렌드를 나누는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 유승찬이 노래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더 많은 날이 지나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그대를 위한 오직 단 한 사람, 그런 내가 되어줄게요. 그대로 사랑합니다. 더 많은 날이 지나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콘코드 스트리트부터 올림픽 블루버드까지 밀리고 있고요. 다시 아틀란틱 블루버드에서부터 차량 밀리기 시작을 해서요. 플로렌스 에비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네, 노스 방향도 다운타운 7가 스트리트부터 10번 웨스트 가라타는 곳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네, 605 사우스 방향인데요. 워싱턴 블루버드에서부터 5번 사우스 갈아타는 곳까지 밀리고 있고요. 405 사우스 방향 살펴봅니다. 405 사우스 방향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에서부터 커버 블루버드 지나서 90번 웨스트 갈아타는 곳까지 차량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벨리뷰 스트리트부터 차량 밀리기 시작을 해서요. 노록 블루버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노록 블루버드 있는 곳에 차량 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리 교통정보 이 시간은 토요다 제공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토요다의 Go4 골드세일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buyatoyota.co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모든 혜택을 확인하시고요. 토요다의 낮은 이자 용자와 엄청난 리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cm의 권정열이 노래하고요. 별이 노래합니다. 귀여워. I love you so much.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아. Oh, 사랑스러워. Cause I need you.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So I love you. 너 하나만. Oh, baby, 네가 보고 있는 네 얼굴 좀 너무 귀여워. I love you so much.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오, 사랑스러워. 내 마음은 네가 다 가진 것 같고 내 노래는 너만 불러. Oh baby, 네가 너무나 자꾸 좋아져. 내 곁에 있어줘. I just wanna love with you. 조심조심스러워. 내 맘 알까 두려워. 난 몰라 넌 너무너무 귀여워. 나의 반쪽이야. Oh baby. 영어 시간에 사오정이 영구에게 물었습니다. 야야 영구야, 너 삼각형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난 모르겠는데. 아니 참, 너 그것도 모르니? 트라이앵글이잖아. 그러면 너 동그라미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사오정의 질문에 영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오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드름을 피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이런 바보같이, 넌 그것도 모르냐? 탬버린이잖아 탬버린. 화창한 주말을 맞아서 부부는 모처럼 나들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옷을 다 차려입은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죠. 이봐 여보, 준비 다 됐어? 아니 왜 이렇게 느려? 그러자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 진짜, 아니 준비하는데 제발 좀 성가시게 굴지 좀 말아요. 아니 내가 잠깐이면 된다고 한 시간 전부터 말했잖아요. 샤이니의 노래죠. 아름다워. 행복의 물결이 끝없이 안겨 끝에 미소 마주하면 한없이 감격해 놀라운 축복해 존재만으로는 보여주기 부족해 달콤한 열망 수줍은 숨결 서로 향하던 미세한 움직임에도 넌 아름다워 I can listen to you girl 너의 모든 것 모든 것 너를 감싸 안게 너의 모든 것 You're my 네, 늘 같이 음식을 먹는데 이 먹어도 살이 절대 찌지 않는 사람이 있죠. 또 다이어트를 할 때도 유독 잘 빠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외신저널 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은 포도당 수치와 활동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음식과 운동, 수면 등 똑같은 일상을 보내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모두 똑같은 행동과 습관을 유지했지만요, 몸무게 증감은 사뭇 달랐다고 하는군요. 연구팀은 각자의 그 유기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팀에 따르면은 나이, 체질 및 유전적인 요인이 섭취한 음식의 분해를 결정할 수 있고요. 장내 박테리아는 물론 식습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면서 이 영양소 섭취량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고 또 개인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도 매일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요. 이 매일 끊임없이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하루에 단 많지도 않고 12분만 투자해서 놀라운 효과를 얻는다면 어떨까요?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최근 덴마크 연구팀은 30, 20, 10초 루틴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은 달리기, 사이클, 노젓기 등 모든 유산소 운동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30초 동안은 차분한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 20초 동안은 좀 더 강하게 나가주시고요. 마지막 10초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하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5번 연속 반복하는 거고요. 다 끝나고 나면은 느린 속도로 2분 정도 걸으면서 심장을 좀 진정시켜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 다시 5분 동안 똑같이 반복해주면 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12분간의 운동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마치 긴 레이스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설날이고 해서 집집마다 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기름진 거 특히 많이 드시는 분들 바로 한번 시작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게어리 노래합니다. 넘버원. 아침에 일어나 너에게 짧은 인사를 보낸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널 생각하고 있어. 늦은 밤 졸린 눈 비비며 너에게 편지를 쓸게. 반가운 사진 속 그 표정 네, 2개월의 넘버원 들으셨습니다.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사고 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1800-601-310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형사법,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1-3101 제니를 찾아주세요. 이브겔 다이아몬드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국내 최초 다이아몬드 채취술과 한우물 40년의 노하우로 전미국 도매상에서 매물로 나온 다이아몬드 중 지하의 감정선은 물론 언제든지 100% 교환 개런티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만 즉석에서 찾아드립니다. 즉석에서 찾아드립니다.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해외 한인사회 최대의 문화축제인 제16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8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매해 그 열기와 감동을 더해가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최정상급 가수들이 더욱 새롭고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최고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감동과 추억의 이벤트.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티켓 구입은 한국일보 사업국 323-692-2055, 692-2187 또는 koreanmusicfestiva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엄마, 에어컨이나 히터 통 안에 쌓인 먼지 상상해봤어요? 바로 그 먼지들이 알러지랑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시온 냉동을 통해 5년마다 에어덕트 클리닝 하잖아.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네, 최고야. 센트럴 히터와 에어컨, 워러히러 전문 30년 기술의 시온 냉동. LG와 쿨마트 분리형 에어컨도 시온 냉동입니다. 714-636-1133, 714-636-1133. 최저 가격, 최대 만족, 시온 냉동. 박혜영 산부인과에서는 한인타운 유일 내시경 진단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드립니다. 특히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은 박혜영 산부인과로 문의하세요. 박혜영 산부인과는 LA와 로렌하이츠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유튜브와 구글 검색에서 박혜영 산부인과를 만나세요. 213-386-3450, 213-386-3450. 차헐리우 장로병원 협찬입니다.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네,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헬스코리아의 미셸 최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네, 뭐 말로만요? 뭐 초콜릿 좀 많이 받았어요? 꽃도 받고? 초콜릿, 아니 꽃은 네. 제가 이렇게 매장에 있는데 뭐 네. 이렇게 앞에 남자분이 막 꽃 들고 막 그 모래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 누구 전달해 주시는 건가 본데 저는 네. 꽃은 싫어하고요. 아. 초콜릿은 저희 직원이 줬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인기가 많으셔서 막 줄 서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유, 꽃 됐어요. 돈이면 모를까. 예. 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상품 중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매장을 가셔서 테스트 좀 해보시라고 매장부터 안내를 해드리고 이따 또 하겠지만 네. 예, 매장 안내부터 네, 좀 해주세요. 저희 헬스코리아 오셔서 그냥 구경하세요. 네. 네, 저희 헬스코리아는요 갤러리아 마켓 1층에 있고요. 올라가시면 2층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리아타운 프라자 2층에 한미은행 옆에 또 저희 헬스코리아 있고요. 프라턴 지점은 한남체인 옆에 비치 갤러리아 몰이 있거든요. 네. 그 안으로 가시면 또 저희 헬스코리아가 있고요. 벨리 지점은 벨리 갤러리아 마켓 안에 또 헬스코리아가 있어요. 네. 네. 다이아몬드바 지점은 크릭 빌리지 몰인데요. 거기도 한남 체인이 있어요. 그 옆에 또 저희 헬스코리아가 있고요. 다운타운 지점은 333 사우스 알라메다라고 리틀 도쿄 마켓플레이스 1층에 또 저희 헬스코리아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인데 꼭 그 미혼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표현을 하는 날이 아니라 아니죠. 이제는 네. 뭐 부부끼리도 그렇고 그럼요. 뭐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자기 표현하는 그럼요. 날인데 그럼요. 자, 보통 발렌타인스데이 하면은 초콜릿, 꽃 이런 거에 사람이 꽉 이렇게 이제 묶여있다고 할까 네, 네.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헬스코리아에 가보시면 네.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꽃, 초콜릿 이런 것보다도 정말 건강을 위해서 선물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꽃, 초콜릿보다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오셔야 아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주는데 뭐 조금 더 비싼데 뭐 그거 이제 뭐. 가성비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먹고 초콜릿은 이제 먹고 없어지지만 저희 네. 거는 두고두고 남아요. 네. 그냥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기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유품이 될 수도 있어요. 꽃 같은 경우는 받고 참 볼 때는 좋지만 걔가 시들어 죽어갈 때는 아이고 저거 또 언제 받아보나 이렇게 죽잖아요. 하지만 오늘 헬스코리아에서 딱 선물해서 온 것은 두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위해서. 사랑하는구나. 네네. 그런 것 중에 하나 저는 뭐, 누리아이. 누리아이 네. 좋죠. 누리아이 오늘도 저 처음 아침에 네. 이제 오픈했는데요. 이제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은 이제 뭘 하나 선물하실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아예 다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자분은 이제 눈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을 가시려고 그러는데 병원을 가시기에는 뭐 자기 증상이 그렇게 딱히 막 심각하지는 않은데 네. 근데 옛날 같지 않게 눈이 뭐 이렇게 자꾸 시리고 이제 모니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직업인데 이제 요새 시즌이어가지고 네. 더 막 힘드시대요. 네. 직업이. 그래서 머리까지는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일은 근데 하셔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눈이 자꾸 피로하시고 자꾸 눈 감는 시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흐릿해지시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충혈이 되신대요. 아.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권해 드리는 거 이제 누리아이를 이제 그 상담하러 고객분이 이제 텍스보가라는 고객분이 그거 하시라고 왜 이렇게 이렇게 봐도 보는 사람이 느끼기일 정도로 안 좋게 느껴지시니까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오늘 발렌타인 날이니까 남편분이 뭐 사주겠다 하니까 그럼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아.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테스트 하시고 이제 기분 좋게 구입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뜨기가 빡빡 하시대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뭐 이렇게 눈 질환인가 하고 이제 좀 저도 그렇지만 뭔가 아프면은 이렇게 막 뭐 좀 찾아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많아지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네. 막막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가보면은 아유 뭐 쉬세요. 뭐 그냥 가만히 뭐 찜질하세요. 뭐 이런 피곤하셔서 그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적인 네. 그런 방안만 제시하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데 눈 주위가 근육이 이렇게 굳어 있어서 오는 질환이라고 저는 쉽게 표현해요. 안구 건조증 같은 네네네네. 경우 우리 눈 주위에 뭐 신경조직이라든가 눈물샘이라든가 혈관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일을 잘 못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딱딱하고 근육이 뭉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풀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누리아이는 말 그대로 따뜻하게 온열이 되면서 진동을 해요. 이렇게 막 떨려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압을 해서 이제 지압점을 꾹꾹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러실 거예요. 아, 그 내가 하지? 네. 아, 그럼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근데 네. 본인이 어느 혈자리를 눌러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15분 이상 계속 누르고 바이브레이션되고 따뜻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적인 6단계를 거친 누리아이를 쓰시면 안구 건조증에는 이제 개선이 된다 이런 거를 항상 네. 이제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항상 이게 좀 그거 증명할 수 있어? 뭐 그거 써봐서 누가 어떻대?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네. 한국에서는 이제 식약청에서 식약청 되게 까다로워요. 네. 거기서 이제 건조증에는 좋다라고 승인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 이제 임상 실험을 거쳐서 시린 눈, 그다음에 눈부심이 심했던 분, 그다음에 충혈 잘 되시는 분, 빡빡하신 분, 그다음에 깝깝하다 그러죠. 캄캄한 게 아니라 깝깝하셨던 네, 네, 네. 분, 그다음에 뻑짝지근하셨던 분, 그다음에 이물감이 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러신 분 같은 네. 이런 분들이 써보시고 2주 후에 많이 개선됐다 하는 게 이제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테스트하는 그 서치한 게 그래서 좀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증명이 되면 이제 네. 좋은 거죠. 옛날에 네. 저희 엄마 맨날 공부 잘해요. 그러면 이렇게 상 받아봤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예?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충분히 이제 장영실 상을 또 받았고요. 한국에서. 네. 그 다음에 네. 세계 인류 상품 인증을 이제 상공부에서 이제 받은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쓰시면 좋으세요. 그 본인이 느끼세요. 네. 이렇게 다들 보면은 써가지고 이제 본인이 느껴야지만 좋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써셔서 이제 좋다고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눈은 저도 그렇고 조심스러워요. 네. 그리고 정말 눈은 구백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근데 또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데 또 돌출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보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한다고 할 때 보는 게 가장 좀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재미난 게 너무 많아서 안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관리를 해야 된다면 좀 더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눌러 찜질해주고 눌러주고. 아마 처음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물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마사지 체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번쯤씩은 다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느낌을. 느낌을. 하지만 이제 눈 마사지는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참 정말 새로운 느낌과 체험을 해보시는 건데 정말 시원해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야, 이렇게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정말로 한 15분 받잖아요. 네, 예. 한 10분쯤 되면 분명히 다 코르고 오실걸요? 그렇죠. 예. 예. 여기 눈 주위에 이제 혈자리를 눌러주면서 머리가 맑아지면서 이렇게 불면증 있으셨던 분들도 잠이 온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세요. 광고할 때 불면증 치료 얘기를 꼭 하라고. 근데 불면증은 이제 차후에 오는 그런 이제 옵션에 대한 그 저거고 기본적인 건 건조증이에요. 네. 그래서 하시고 나면 이런 필링 많이 받으셔서 저는 안구 건조증이 발렌타인 선물로는 이게 좀 더 오래오래 그리고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쓰고 그다음에 제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버스 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르신 두 분이 갖고 오셔가지고 차에서 쓰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뿌듯하더라고요. 빌려갖고 저도 좀 쓰고 싶었는데 안 챙겨온 제가 그냥 나도 갖고 올걸 막 이러면서 안타까워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그럴 때 휴대도 하시면 남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죠. 네, 휴대도 간편하고 좋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건조증 같은 거 있으시면 누리 5,800 이제 한번 써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선물로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고 그다음에 두고두고 쓰실 수 있고 이게 그렇게 뭐 큰 부담이 부담 주는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부 판매 저희가 1년 해드려요. 그럼 한 달에 42불 내시면 되고요. 지금 349 플러스 택스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에서 제가 프로모션을 좀 스페셜하게 주신다고요? 네네. 진짜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탈 솔루션 그거 이제 80불 상당이에요. 30회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고요. 남자분들을 이제 또 선물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멋진 여자분들 많으세요. 뭐 받기만 하냐 나도 주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날 저도 좀 멋진 여성분들 같은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남자분들한테 좋은 산수유 진해 또 요거 두 개 고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간혹 요거 1년 한 달에 제가 뭐 커피값 좀 아끼고 해서 그냥 다달이 1년으로 할게요 하신 분들은 이제 없으시고요. 이제 다운페이도 없으세요. 1년 동안은 이제 무이자 할부 하실 수 있게 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선물도 같이 드리고요. 뭐 그냥 카드로 이렇게 해서 걸어놓으시고 뭐 1년 동안 뭐 자동이체 하셔도 되는 거죠. 좋죠. 그럼 크레딧도 많이 올라가세요. 그럼요. 자, 오늘 누리아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누리아이 뭐 본인이 직접 사셔서 한번 체험해보셔도 좋고 하나만 있어도 사실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어요. 제가요. 집에 서요. 이렇게 왜 가만히 있으면서 저거는 누가 샀지? 저거는 누가 샀지? 그리고 왜 잘 샀다 하고 느끼는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그중에 하나는 누리아이라고. 누리아이. 가격 대비, 가성비 대비, 그다음에 저만 쓰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아이들이 저보다 그래도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좀 더 많은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는데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저보다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다음에 꼭 공부를 아니더라도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스트레스도 많다 그러면 누리아이 정도는 꼭 쉬는 타임으로 썼으면 해요.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제 정말 갑갑해서 오세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시력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빨리 개선되지도 않으세요. 그럼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세월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좀 더 관리하고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저도 쓰고 우리 아이도 같이 쓰고 그래서 맞아요. 꼭 엄마가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저희 딸은 이제 젊은 애들이니까 인스타 이런 데다 올리잖아요. 그럼 막 누리아이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댓글이 엄청 올라와요. 신기하다. 뭐 이거 어디서 하는 거냐 뭐냐 뭐 이래가지고 다들 왜 관심이 있으니까 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눈은 제가 봤을 때 감기 다음으로 안구건조증이 두 번째로 질환이 많은 질환이래요. 네, 네. 그거를 떠나서라도 눈이 피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더 재밌게 살려면 눈 네. 관리는 좀 미리미리 하자. 예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책 많이 보는 애들은 네. 눈 많이 나빠서 안경 쓴다 이런 안경 말을 썼죠. 했었죠. 네. 네. 요즘에는요 공부를 잘 못해도 안경을 써야 돼요. 너무 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무슨 게임이 좋다고 맨날 재밌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게임 이렇게 어쨌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눈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누리아이를 선물해 주고 아이들도 좀 매일 일부 강제적으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좀 하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럼요. 네. 앞으로 걔네들은 살 날이 더 많고 볼 게 더 많기 때문에 네. 관리하면 돼요. 습관이거든요. 애들은 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걔는 뭐 젊음이 아직 있으니까 네, 네.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우리가 계속 주입시켜 줘야 돼요. 네. 공부도 돼. 저도 어렸을 때 왜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계속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됐어요. 그런 것처럼 눈 관리는 엄마, 아빠 그다음에 네. 주위에서 좀 얘기해 주는데 네. 잘 나왔어요.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자, 오늘 누리아이 사시게 되면 1년 무이자로 사실 수도 있고요. 오늘 사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로 토탈 솔루션 또는 남자를 위한 산수유 진액 네. 네. 두 가지 중에 한 하나. 가지를 초이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누리아이 꼭 한번 직접 매장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으면 또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요즘에 그 천진단이 그렇게 천진단. 난리라면서요. 네. 네, 천진단. 제가요, 천진단을 안 먹었을 때랑 먹었을 때랑 제가 틀린 게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드셨죠? 네, 지금 먹고 왔는데요. 네. 목소리에 힘이 틀려져요. 아침에 제가 천진단을 저는 솔직히 매장에 와서 하나 까먹거든요. 매장에 네. 있는 거. 집에서 먹는 번거로움보다 여기서 먹는 가깝게 있을 때 먹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침에 오면은 좀 이렇게 막 저도 막 부지런 타입이 아니라서 시간에 맞춰서 쫓기다 이렇게 와요. 그럼 이제 좀 아 이제 힘드네. 좀 이제 시작해 볼까 딱 하는데 이제 천진날 딱 먹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이렇게 파워업이 팍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전화 목소리도 좀 밝아지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쌩쌩해지고 네.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뭘 하겠다는 의지도 좀 생기는데요.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네. 여기에 들어 있는 성분이 녹용이 들어 있어요. 녹용. 네. 네. 녹용이 들어 있는데 녹용 중에서도 채취량이 정말 적고요. 영양에 네. 집중 포화되어 있어요. 붕골이라고 있는데요. 네. 상대에서도 붕골하면 이렇게 조금 들어가요. 끝에 위에. 예, 예, 예. 요게 들어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어디 가서 먹어요. 근데 저는 뉴질랜드 산이고 분명히 붕골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일 좋은 네, 침향 그다음에 참당귀 산수유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입안에 살짝 놓고요. 살살 돌려요. 그러면 향이 온몸에 퍼지면서 나중에 깨물어 먹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한약 드셨어요? 그러니까 네. 멀리서도 이렇게 느낄 정도인가 봐요. 네, 네. 근데 그분도 뭐예요?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시는데요. 제가 천진단을 이제 어떤 분들한테 권해드리냐 뭐 이랬을 때 네. 젊으신 분들은 이제 갑자기 기력이 확 떨어질 때 있어요. 네. 그냥 평상시에 건강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뭐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그다음에 일이 갑자기 뭐 안 하던 일을 많이 하셨거나 그다음에 뭐 어쩌다 이렇게 잠을 좀 설치거나 이러 그러면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하시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질 때 있거든요. 때, 예. 그럴 때 하나 딱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천진단이 지금 제가 네. 봤을 때 어떤 되게 건강하세요. 근데 오셨는데 천진단을 이제 구입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 저는 분명히 그러거든요. 정말 필요로 할 때, 몸이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조금씩 신호를 줘요. 아, 느낌으로 아세요. 자기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잠을 잘 잔 날이랑 안 잔 날이랑 틀리고 힘이 있는 날, 힘이 없는 날 틀린 것처럼 기력이 너무 없으시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세요. 이렇게 듬직해 보이시고 그다음에 뭐 기력도 뭐 없는데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진단을 연말에 저희가 네. 이제 한번 프로모션 했을 때 드셨는데 그거 먹었을 때 산행도 가시고 어디 멀리 여행도 가시고 했을 때 효과를 제대로 보셨는데 네. 이제 요번에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이 좀 많으셨대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죠. 예.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되셨는데 못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렇게 힘 놀러 다니고 힘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지금은 일만 하고 다 시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봤더니 그거 드셨을 때랑 안 드셨을 때랑 틀려서 일부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천진단, 요거는 한 달에 얼마죠? 한 달분이? 한 달분이 저희가 30판 들어있고요. 네. 저희가 250불이에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세 박스 사시면 이제 한 박스 드리는데요. 간혹 한 박스만 먹고 싶어요 이러신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산수유환 30 팩을 또 선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의 프로모션에 맞춰서 한 번씩 드셔보세요. 네. 자, 매장 다시 한번 안내해 주세요. 네, 저희 헬스코리아는요 갤러리아 마켓 1층에 있고요. 네. 2층에도 있고요. 코리아타운 프라자 2층 한미은행 옆에 있고요. 플라톤 지점은 한남 체인이 있어요. 그 옆에 비치 갤러리아 몰인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또 저희 헬스코리아가 있고요. 벨리 지점은 벨리 갤러리아 마켓 안에 저희 헬스코리아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바 지점은 거기는 크릭 빌리지 몰이라고 거기도 이제 한남 체인이 있어요. 네. 그 옆에 또 저희 헬스코리아가 있고요. 다운타운 지점은 333 사우스 알라메다라고 리틀 도쿄 마켓플레이스 1층에 네. 또 저희 헬스코리아가 있는데요. 대표 전화는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미셸제 실장님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 초대석. 이 프로그램은 광고주 협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시간은 나치지 소파를 가장 싸게 판매하는 에이스 가구점 북경 중위대 자존심을 지킵니다. 올림픽과 윌턴 북경 의술원 소비자 만족 1위 믿을만한 1등 관광은 아주 투어뿐입니다. 아주 좋은 아주 관광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선입니다. 건강관리 항상 우메캔으로 했는데 이번에 화장품까지 나왔더라고요. 역시 우리의 몸을 잘 이해하는 우메캔이니까 피부도 따갈더라고요. 우메캔만의 특별한 성분으로 약해진 피부 면역력을 올려주니까 탄력부터 주름까지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메캔 L&B 지금 시작해보세요.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캔. 남가주 최고의 이름과 신용을 자랑하는 한국 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여행의 매 순간을 함께합니다. 유가족 여러분이 원하시는 전통적 매장 서비스를 해드리고 고인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묘지도 찾아드립니다. 고인을 계속 존경하면서 기억하실 수 있는 화장 서비스와 맞춤형 디자인의 납골당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은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장례 서비스를 디자인해드립니다. 한국 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은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최저의 가격으로 유가족을 모십니다. 무료전화 1855-886-9057 한국장의사 대표전화 323-734-5656. 올림픽 골프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뉴 신상품 대세일. 2018년 PRGR 스퍼에그 야마하 인프레스 UD 플러스 2. 2018년 온오프 여자신형 LP418. 2018년 훈마 베레스 S06. 메이저 브랜드 드라이브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세트 클리어런스 세일 99불부터. 골프카트 골프웨어 골프바 골프볼 명품 골프 의류 MU 제린드버그 나이키 보그너 쉐르보 업투 70% 세일. 올림픽 골프 전 지점 2018년 뉴 신상품 대세일. 타이어의 절대 강자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타이어스 포 유 대세일. 금호 타이어는 물론 미쉐린 브리지스톤 구디어 등 유명 브랜드 최저 가격을 보장합니다. 타이어 4개 교환 시 윌 얼라인먼트 공짜. 타이어 얼라인먼트 브레이크 샵 최고의 품질 확실한 워런티. 에어컨 점검과 수리도 최저 가격 보장.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타이어 스포이는 오렌지 돌프길 비치에서 한 블록 동쪽 스탠턴 신호등지나 100m 지점 714-523-5300 714-523-5300. 타이어를 살 때에는 타이어 스포이. 여러분, 저도 직장 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회사도 사원을 뽑았습니다. 일할 곳을 찾고 계신가요? 함께 일할 직원을 찾고 계신다고요? 한인 커뮤니티 최고 구인 사이트 K타운 1번가에서 구인 구직 고민을 해결하세요. 미주 한인들의 사랑방 K타운 1번가 구인 사이트엔 취업 정보가 가득합니다. 프리미엄 채용 정보, 무료 광고 등록, 카테고리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인 구직 걱정 이제 하지 마세요. K타운 1번가가 있으니까요. 미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한국일보 USA 모바일 앱을 통한다. K타운 1번가 구인 구직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네, 노래를 조금밖에 못 전해드리겠네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은 이정원의 라디오 콘서트 이어집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병원에 갈 시간도 마땅치 않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한번 샀는데 진짜 좋아요. 한번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밤에 자다 일어나면은 여기다가 패치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꼭 2시나 1시 그 정도 되면 그랬거든요. 이거 쓰고 나서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며느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땡큐 밀리언이라고 그랬어요. 이나다 마사지 의자를 구입한 어르신들이 이나다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뻐근하고 쑤시고 결리던 몸이 편안하고 개운해지는 이나다 마사지 의자.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던 어깨와 다리 통증, 이나다 의자가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이나다 구입 시 주부들의 로망, 딤치의 김치 냉장고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LA 시티 센터 213-386-8999, 오렌지 카운티 714-892-6999, 텔레 드론. 수호천사보험 메디케어 전문가 구영순입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처음 받으실 분이나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은 파트시나 우대 플래너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있는 분은 특별 가입 가능합니다.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구영순 213-595-4700 213-595-4700. 품질 좋은 한국 제품들이 가득한 원스톱 쇼핑 공간 웨스턴 백화점. 드디어 고객님들이 기다리시던 세본맞이 왕창 플로어 대세일. 여성 의류, 부인복, 남성복, 니트, 여자 신발, 가방, 핸드백, 각종 화장품, 꽃집, 청가물, 백양 쌍방울, 아동복, 애기 신발, 금, 은, 시계, 액세서리, 오수선집, 강화조또 판매하는 타운 선물센터, 건강식품과 스낵샵도 있어요. 세본맞이 플로어 대세일은 2월 16, 17, 18, 금, 토, 일 단 3일간 놓치지 마세요. 웨스턴과 구가 웨스턴 백화점. 좋은 물건 가득한 마이코 백화점. 바르기만 하세요. 가려움증 해방 가속 한디큐 39불 99. 폭포수 샤워기 파핀 샤워기 29불 99. 코드 제로 발 조격기 49불 99. 전자레인지 2분 30초 데워서 4시간 동안 뜨거운 원적외선 찜질 신비석 199불짜리가 세일 70불. 아토피 알러지 피부에 친환경 유기농 세제 9불 99. 잇몸 질환 임플란트에 좋은 켄트 칫솔 5불. LA 매장 323-734-1234 보에나팍 714-690-1234. 이야 싸다. 역시 피코 만물 가구점은 싸면서도 품질이 좋단 말이야. 우와 딱딱하면서도 쿠션이 좋은 침대와 소파 세트도 있네. 그뿐인가요? 피코 만물 가구점에선 컨테이너로 직수입한 튼튼하고 예쁜 식탁, 사무용, 학생용 책상과 의자, 신발장 등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213-388-7695 피코와 뉴앰프셔. 한 번 오신 손님은 평생 단골이 되는 피코 만물 가구점. 213-388-7695. 30년 역사를 가진 피코 만물 가구점. 반영구 졸음제거 미국 탑 1% 인증병원. IRB에서 줄기세포 최초 정식 허가받은 한인 최초 병원 마이다스 성형외과 그룹 최한태 원장의 건강 칼럼. 안녕하십니까. 줄기세포 치료를 정식 허가받은 유일한 한인 성형외과입니다. 반영구 주름제거 미국 탑 1% 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그룹의 최한태 원장입니다. 재생의학, GSP 치료인 노화된 피부를 재생하고 칙칙한 색소와 잔주름을 개선하고 노화된 머리의 모낭을 재생시켜서 머리카락을 굵고 머리를 더 잘나게 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GSP라고 하는 것은 G는 Growth Factor라는 성장 인자를 말하고 S는 스템셀이라는 줄기세포를 말합니다. P는 플라즈마, 혈청이라는 뜻입니다. IRB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닥터 마이더스 성형외과에서만 난가주에서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범위는 노화된 피부를 재생하든가 또는 세포를 재생시키고 근육을 재생시키고 인대를 재생시키고 연골과 관절을 재생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치료 방법은 지방에서 또는 뼈에서 또는 피에서 차출해서 30cc를 차출해서 그거를 최신 업데이트된 듀얼 센트리퓨즈를 통해서 걸러낸 다음 그것을 우리 피부 속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치료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며 6주에서 8주 간격으로 2번 내지 3번의 치료를 권장합니다. 옛날 방식은 PRP라고 하는 것입니다. Platelet Rich Plasma의 약자로 자기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 혈소판을 농축해서 재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된 GSP는 자기 지방 또는 자기 혈액, 자기의 뼈에서 차출해서 사용하여 자신의 노화된 피부세포를 재생하고 특히 머리 모낭을 재생시켜줍니다. 자기 연골을 재생시키고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 조직을 재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육이 아플 경우는 50% 안팎을 찢어진 근육들에 다시 재생하게 하는 데는 이 치료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도 또한 탈모의 치료가 한계가 있습니다. 샴푸나 또는 PRP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 외 수술은 또 수술에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GSP 치료가 가장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초음파와 진단기 성공률 진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인이 치료해야 하고 미국 의사들의 1년 사이 성공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혈소판이 1mm당 100만 개 이상 풍부하게 함유된 혈장을 이용하여 정상의 8배에서 25배로 농축되어 있는 혈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처와 치유 시 혈소판으로부터 분비되는 7개의 기본 단백질 성장인자도 농축되어 있으며 세포 유착에 작용하는 3가지 단백질인 파이브린, 파이브로넥틴 또는 파이브트로넥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GSP는 근본적인 인체의 자연 치유 과정을 활성화시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통증 및 염증의 감소, 만성적인 인대 및 근육 환자의 치료에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빠른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재생 속도를 4배에서 8배 이상 빠르게 해서 운동선수들의 부상 회복 치료에도 활성되며 입원 없이 바로 일상으로 복귀 가능한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GSP 자가혈 주사가 염증 치료 및 피부 재생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 미용 시술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탑 1% 인증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그룹 최한태 원장 뷰에나팍 오피스 714-522-5550 LA 코리아타운 213-263-2556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세시를 알려드립니다.